너만 나타나면 전부 다 완벽한데 모든 게 달라 without you 아직도 난 적응 안 돼 네가 없어 힘든 순간들을 보내 보고 싶은 맘 내 눈물 전부 다 삼켜 너와의 추억 내 기억 다 챙겼던 나 어디서